현대판 을사오족의 무리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최근 박근혜 배당이 특대형 정치 추문 사건으로 사상 최악의 혼란 사태가 조성된 틈을 이용하여 불난 집에서 도둑질하듯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을 강행 추진하고 있어 온결에 치솟는 분노심을 더해주고 있다. 박근혜 최순실 추문 사건이 터진 직후인 지난 10월 27일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을 발표한 역적 배당은 11월 1일과 9일 도쿄와 서울에서 일본 사무라이 족속들과 실무협의회라는 것을 개최하고 협정의 주요 내용들을 합의하였으며 14일에는 도쿄에서 다시 3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협정에 가서명하는 노름을 벌이었다. 지금 괴뢰들은 양국이 가서명함에 따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과정을 거치면 이달 안에 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원래 괴뢰들은 이명박 정권 때인 지난 2012년에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노름을 벌려놓았다가 남조선 사회 각계의 항의를 받고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후 걔네들은 미국, 일본 등과 우리에 대한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실무 논의를 거듭 진행하여 왔으며 2014년 12월에는 미국이라는 우회 통로를 거쳐 일본과의 정보를 교환한다는 것을 조건부로 미국, 일본, 남조선 군사정보 보호 약정이라는 것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배당은 간접 정보 교환 방식으로부터 직접 정보 교환 방식으로의 전환이니 정보 교환 범위 확장이니 뭐냐며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기를 쓰고 매달려왔으며 최근에는 우리의 핵미사일 위협을 등대고 빠른 시일 안에 이를 결석해보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 이것은 민족의 백년 숙적과 결탁하여 동족을 압살하려는 극악한 반민족적 범죄이로서 가뜩이나 긴장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되돌려 세울 수 없는 최악의 국면으로 더욱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지금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군국주의 부활책동에 박차를 가하면서 해외 침략의 첫 번째 대상으로 조선반도를 정해놓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일본과 남조선 괴뢰들을 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워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과 괴뢰들 사이의 군사적 결탁을 실현해보려 하고 있다. 괴뢰들과 일본 사이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침략적인 미일 남조선 삼각군사동맹과 미국의 미사일 방위체계 구축이 더욱 다그쳐지게 될 것이다. 또한 재침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일본 반동들에게 북침전쟁 도발에 가담할 수 있는 법적 담보를 제공해주게 되며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의 이중 식민지 침략의 전초기지로 완전히 전락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배당은 미일 상전에게 더 바싹 들어붙어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어리석은 체제 통일 야망을 이루어보려고 가진 발악을 다하고 있다. 동족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국 상전과 함께 민족의 백년 숙적인 일본 반동들과의 추악한 공모 결탁도 서슴지 않고 신성한 조국 강토를 침략자들에게 통째로 섬겨바치는 박근혜 배당이야말로 을사오족을 찜쪄먹을 천하역적물이다. 괴뢰들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데는 경각에 달한 정치적 잔명을 부재해보려는 흉심이 깔려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박근혜 역도의 특대형 부동추문 사건의 전무가 드러나 인민들의 반정부 투쟁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 극도로 예민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노름을 벌리는 것이 본눈불의 기지라는 격으로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박근혜 배당은 미일 상전들밖에 의탁할 데 없는 가련한 처지인지라 외세에 빌붙어서라도 최악의 통치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지랄 발광하고 있다. 미국의 사촉하에 일본은 숨쉬는 미일 하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 박근혜 역도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기를 쓰고 날뛰고 있다. 대문박기 저승길인 주제에 남조선 민심을 더욱 자극하는 매국협정 체결러름을 벌려놓은 박근혜나 이런 성장년을 마지막까지 울고 먹기 위해 발악하는 미일상전 나부랭이들이나 한 발에 실어도 조금도 짝지지 않을 역사의 추물들이다. 현실은 박근혜 역들을 시급히 퇴진시켜야 할 절박성을 더욱 뼈저리게 새겨주고 있다. 박근혜야말로 하루라도 더 살려둘수록 민족의 불행과 재난만을 가정시키는 특등재앙거리이다. 현대판 을사오족의 무리들을 하루빨리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온결의와 세계평화요 인민들은 남조선 괴뢰들이 강행 추진하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노름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고 최후발악하는 박근혜 패당에게 철출을 내리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적극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주최 105, 2016년 11월 17일 평양.